통화 한국어 버전 포카혼타스. 옛날 옛날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숲속에 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족장의 부족 포아탄에게는 포카혼타스라는 예쁜 딸이 한 명 있었죠. 부족의 아가씨들은 숲속에서 산딸기와 꽃을 땄지만 포카혼타스는 그런 걸 하기 싫어했습니다. 포카혼타스는 홀로 앉아서 부메랑을 만들곤 했죠. 뭐하니, 포카혼타스? 해가 지기 전에 집에 가야 하는데 이 바구니는 텅 비었잖아. 왜? 난 여기 남아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귀뚜라미와 부엉이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 난 산딸기를 따기 싫단 말이야. 포카혼타스가 직접 만든 부메랑을 던졌더니 부메랑에 맞아 산딸기가 바구니 속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다른 아가씨들은 깜짝 놀랐죠. 그때 포카혼타스는 높은 산에 있는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밤을 보낸다면 정말 근사하겠지? 저기 가면 내 손이 별에 닿을지도 몰라. 어? 어? 어? 여자들은 그러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건 멍청한 남자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여자는 저렇게 높은데 올라가면 안 돼! 넌 남자로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어. 남자애들이 하는 것만 좋아하잖아. 여자로 태어났지만 상관없어. 남자가 하는 일이라면 나도 전부 다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다고. 포카혼타스는 친구들을 두고 혼자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포카혼타스, 돌아와! 포카혼타스, 돌아와! 포카혼타스, 돌아와! 하지만 포카혼타스는 친구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서 동굴이 있는 곳까지 갔죠. 동굴 앞에는 나무에서 떨어진 아기 부엉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포카혼타스는 무서워 떨고 있는 아기 부엉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안녕, 아기 부엉이. 엄마는 어디 계시니? 네가 있던 나무를 알려주렴. 포카혼타스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아기 부엉이를 둥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죠. 우와! 포카혼타스가 손을 뻗자 손에 별이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포카혼타스는 별을 보며 감탄했죠. 다음 날 아침, 포카혼타스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라, 포카혼타스. 괜찮은 거니? 아버지! 괜찮은지 물어봤잖니. 네, 그럼요. 저는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여기는 들짐승도 많이 돌아다니고 위험한 거 투성이야. 저렇게 불도 피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고요. 숲에 사는 동물들은 다 저를 알잖아요. 해치지 않아요. 됐다. 집에 가자. 그런데 그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아타는 부하들에게 가서 확인해보라고 했죠.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봤더니 저 산 아래에 거대한 마차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말과 사람도 아주 많았죠. 그들은 자기 우두머리를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저기에 도시를 건설할 거다. 오늘은 텐트를 치고 여기서 밤을 보낸 다음 내일부터 시작하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푸아탄과 부족민들은 나선 사람들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일단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선물을 갖다 줘야겠다. 누군지 지켜보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 부족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저들을 통치하겠다. 부족민들은 바구니에 과일과 코코넛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딸기 잼과 곡식 자루도 준비했죠. 그리고 낯선 이들이 머무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대들은 우리 땅에 찾아온 손님이요. 부디 선물을 받아주시오. 고마워요, 포아탄 주장님. 이렇게 환영해 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포아탄과 부족민들은 계속해서 낯선 이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낯선 이들은 계속 선물을 받고 담례로 담요와 밧줄을 주었죠. 이렇듯 사이가 좋아 보였지만 포아탄과 총독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숲, 우리의 땅에 계속 머물고 있다. 그러니 나의 지배를 받아야 해.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보름달이 뜬 날 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여자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저 울창한 숲과 풍부한 과일 그리고 곡식을 보게 숨을 곳도 많고 식량도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이곳을 지배할 거야. 보름달이 뜬 다음 날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다. 네, 맞는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킵시다. 올소, 우리가 여길 지배합시다. 옳은 말씀입니다. 전쟁을 일으킵시다. 포카혼타스는 외부인을 부족민으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아버지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포카혼타스는 고민에 잠겨 숲속을 걷다가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죠. 포카혼타스는 가까이 보려고 폭포에 다가갔습니다. 아기 사자야, 위험하잖아! 포카혼타스는 뛰어가서 아기 사자를 구해줬습니다. 포카혼타스와 스미스 선장은 함께 깊은 강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포카혼타스가 간신히 스미스 선장을 구해주었고 그날 밤 보름달이 떴습니다. 괜찮아요? 네. 머리가 너무 무겁고 아파요. 근데 아가씨가 목숨을 걸고 날 구해줬네요. 목숨을 걸고 저 동물도 구해줬고요. 새끼잖아요. 연약하고 가엾은 새끼를 당신이 죽일 뻔했다고요. 흔한 일이에요. 나무가 쓰러졌을 때 알아서 도망을 쳤어야죠. 숲에 사는 모든 동물을 아가씨가 구할 수는 없어요. 마치 동물이 우리와 다른 존재인 것처럼 말하네요? 동물이 무슨 침입자라도 된다는 말인 건가요? 그게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죠. 그때 스미스 선장이 뱀을 보고 포카혼타스에게 말했습니다. 쉬, 움직이면 안 돼요. 코브라 한 마리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스미스 선장이 돌을 들고 뱀을 향해 던지려고 했죠. 안 돼요! 포카혼타스가 뱀 앞으로 가서 앉은 후 말했죠. 절대로 널 죽이지 않을게. 약속해. 우리가 싫다면 우리도 널 건드리지 않을 거야. 성가시게 했다면 미안해. 뱀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 돌아갔습니다. 목숨 걸고 남을 구하는 게 무슨 취미라도 돼요? 사는 게 너무 심심해서 목숨이라도 걸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러는 당신은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법이라고요? 겨우 작은 뱀 한 마리보다 자기가 강하다고 우쭐대는 거예요? 손에 무기를 쥐고 있으니 자기가 제일 강한 줄 알죠? 그걸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걱정됐을 뿐이라고요. 뱀 앞에 앉아 뱀에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뱀이 당신 말을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나무와 꽃, 당신과 나, 하늘과 별과 무지개도 모두 한 가족이라고요. 우린 한 가족이나 다름없고 누구든 사랑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사랑의 언어? 누군가를 해치고 싶지 않을 때나 모든 생명체를 존중할 때 쓰는 언어가 바로 사랑의 언어예요. 모든 생명체는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존중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알아들을 수 있답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포카혼타스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안녕, 작은 새야. 당신도 말해봐요. 내가요? 응?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모두 담아서면 돼요. 알았어요. 스미스 선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사악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겁에 질린 새는 포카혼타스 어깨 위에서 벌벌 떠며 눈치를 봤죠. 이리 오렴 작은 새야. 절대로 해치지 않을게. 소용없잖아요. 진심으로 해야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담아 말해봐요. 스미스 선장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죠.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팔을 벌리자 새가 스미스 선장에게 날아갔습니다. 새가 노래를 부르자 다른 새들도 날아왔죠. 새들은 스미스 선장의 팔과 어깨, 머리 위에 앉았고 포카혼타스 위에도 앉았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그때 두 쌍의 새가 각각 화관을 입에 물고 날아왔습니다. 한 개는 포카혼타스의 머리에 씌워주고 다른 한 개는 스미스 선장 머리 위에 씌워주었죠. 스미스 선장의 화관은 조금 작아서 두 마리 새가 부리로 물고 양쪽에서 화관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다 화관이 망가지고 말았죠. 화가 난 새들은 스미스 선장의 머리를 마구 쪼아댔고 새들은 전부 날아갔습니다. 스미스 선장의 머리는 우스꽝스럽게 헝클어졌고 선장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포카혼타스도 함께 웃었죠. 아까 그 새들도 웃으며 날아갔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포카혼타스의 웃는 모습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아무 말도 없이 포카혼타스가 웃는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뭐가요? 당신이 나를 구해줬잖아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세상에! 왜 그래요? 당신의 사람들은 여기서 떠나야 해요. 아니요. 당신 부족이 도망쳐야 해요. 도망치라고요? 네. 오늘 보름달이 떴잖아요. 총독과 부하들이 부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이 숲 전체를 우리가 지배하기 위해서죠. 아버지는 당신네가 우리 부족에 들어오길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따라오세요. 포아탄과 총독 모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길을 나섰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거기서요. 아니, 코아탄의 딸 아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전쟁을 막으려는 거예요. 전쟁을 해봐야 양쪽 모두 다칠 뿐이라고요. 당신 부족만 다치겠지. 이제 이 숲은 모두 우리 거야. 이 숲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여기 있는 나무와 동물들의 것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음식과 쉴 곳을 주고 있어요. 우리 살 곳을 숲은 제공하지만 우린 돌려주는 게 전혀 없어요. 하물며 숲도 그렇게 조건 없이 모든 걸 주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살면 안 돼요? 그만!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보아탄의 계략이 틀림없다. 그때 포카혼타스가 구해준 아기 사자가 다가와서 포카혼타스를 핥아주었습니다. 그걸 본 총독의 어린 아들이 귀여운 아기 사자에 푹 빠지고 말았죠. 어린아이와 아기 사자는 친구가 됐고 그때 포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사자가 위풍당당하게 숲에서 나온 것이었죠. 안 돼! 내 아들을 구하라! 총독님 아들을 구하라! 총독님 아들을 구하라! 총독님 아들을 구하라! 총독의 부하들이 아빠 사자에게 총을 겨눴을 때 아기 사자가 포카혼타스를 지켜주기 위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아들은 아빠 사자를 어루만졌죠. 아이는 사자에게 푹 빠졌고 겁도 없이 사자의 코를 만졌습니다. 사자는 흐뭇하게 웃었죠. 총독의 부하들은 총을 들었고 그때 스미스 선장이 푸아탄의 부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안 돼요! 그 총 내려놓으세요! 보세요, 인간과 동물은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왜 같은 사람끼리 서로를 공격하려는 겁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를 죽이지 말고 그냥 서로를 도우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모두들 이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답니다.